자리 같은 인생살이 돌아서서 후회하면 무엇하니 근심 걱정 모두 던져버리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보세.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해가 뜨는 내일을 바라보며 자리 같은 인생살이 돌아서서 후회하면 무엇하니 근심 걱정 모두 던져버리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보세.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해가 뜨는 내일을 바라보며 니나노